백자 난초문이 조롱박 모양병. 조선 18세기 보물 1058호 박병래 기증. 둥근 항아리를 8모로 깎아 면을 만들고 그 위로 목이 긴 병을 얹은 단정한 모양의 호리병으로 조선 백자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를 갖추고 있다. 순백색 여백의 미를 살리면서 무늬를 적절히 배치했는데 위쪽에는 길상도안의 한 종류인 전보와 방승보를 그려놓았고 아래의 각진면에는 난초와 패랭이꽃을 담백하고 정갈하게 표현해 한국적인 정취를 한껏 살렸다. 경기도 광주 금사리의 조선 후기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.